재미동포 전국연합회 대변인이 5일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 인사들의 연속회의 중국지역준비위원회 통일자전거 행진 참가자들이 발표한 전체 조선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지지해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